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대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전생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애국자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태양의 역사는 또 한 분의 백두산 장군이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어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선군 태양의 빛발이 겨울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기에 민족의 자주 통일 위협은 필승불패라고 강조했습니다.